2833호 전문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2833호 전문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2833호 전문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조수 21조, 조수 21조 본문 부르겠습니다. 바람이 나무 잎이 날려도 그리워지고 저 하늘 흰 구름을 보아도 더욱 그립네. 조선의 판문점입니다. 판문점에는 세상에 널리 알려진 한채 집이 있습니다. 이 집에서 유엔군의 모자를 쓰고 15개 추정국가 무력까지 동원한 미제 침략자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조선인민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의 도장을 찍었습니다. 바로 이 집에서 세계 최강을 자랑해온 미제의 패배가 세상에 공포됐습니다. 미제를 물리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 싸운 조선인민의 위대한 승리는 오늘도, 아니 먼 앞날에도 길이 빛날 것입니다. 1950년 6월 25일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 괴뢰군을 내몰아 창건된 지 불과 2년밖에 안 되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전면적인 무력 침공을 해왔습니다.